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어떤 편견도, 어떤 잘못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23일 화요일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배를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일이 많을 것이다. 아멘. 하늘나라 탐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주제를 하늘나라 탐험이라고 정했습니다. 탐험 여행 가보셨나요? 말로만 듣던 그곳을 직접 한번 가보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구나,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날, 하늘나라 탐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세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세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세계명을 지켜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군도 있고요, 또 소득이나 그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우리가 계층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뭐 흙수저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아닌데 사회를 이루고 있는 계층들인데, 그 계층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류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천국에 부자가 있을까?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렵긴 하지만 있습니다. 고로 천국에는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인 분이 천국에서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오해가 생기나 봤더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25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되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들의 통념 속에는 부자는 천국 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인식을 틀렸다, 그것이 아니다,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는가? 부자에 대한 인식, 우리는 어떤가요? 저렇게 부자가 된 데는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거야. 투기를 했을 거야. 남의 등을 쳐먹었을 거야. 속였을 거야. 법을 어겼을 거야. 라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저만 그렇군요.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질투하는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된 데는 분명히 무슨 잘못된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운이 억세게 좋았거나 아니면 금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났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려면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원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향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되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리하면 부자는 구원받기가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지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는 걸 원하세요, 안 그러세요?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바늘귀가 얼마나 좁은가. 물론 뭐 여러 주석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바늘귀가 어떤 다른 문, 성문, 큰 문 외에 다른 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 바늘귀라는 원어를 가지고 다른 그런 어떤 비유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늘귀가 작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다. 이 굉장히 작은 문을 큰 낙타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몸집이 작아져야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야 됩니다.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시겠지만 천국에 은행이 있을까요? 천국에 현금이 있을까요? 캐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러분 좋아하는 승용차, 자동차 있을까요? 네, 다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누리는, 부자들이 누리는 그 재물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문이 좁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천국 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는 사랑하고 살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예전에 그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광고 문구가 생각나요. 유명한 여배우가 이렇게 말을 하죠. 부자 되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되면 될수록 어디 가기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는 그런 축복의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은 좋은 축복의 인사가 아닌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을 사랑하다가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대요.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구원 받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 천국에 간다는 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편하게 천국행 티켓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가도 지우기도 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렇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려놔야 될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악의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한테 돈 달라고, 나한테 재물 달라고. 그런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들은 이 땅에서 부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자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거기서도 부자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슬프시군요 지금. 못 간다니까. 보통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시기도 하는데 아침이라 이해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부자가 많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국에서도 부자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대화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도 같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긴급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안 받는다. 받는다. 네, 받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네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과 믿는 자의 심판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심판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심판이고, 믿는 자의 심판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으로 뭐가 결정되냐면 보상이 결정됩니다. 보상.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까? 네, 당연히 잘 살아요.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아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등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누구나 백배를 받을 것이며 또 영생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요즘 판교가 유명하더라고요. 판교. 소위 드라마에서까지도 인용할 정도로. 응답하라 1988에 덕선인의 집이 쌍문동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판교로 갔어요. 30년 전인가 판교로 가는데 그 용달차 기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세요? 판교로 가요. 판교에 그 뭐가 있다고 거길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 뒤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지금 판교 땅이 그때 사서 지금 팔았다면 얼마 정도 됐을까? 약 100억 이상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토지 보상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받아서.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그물을 손질하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부르니까 딱 내려놓고 따라서 갔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심판할 것이고 백배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게 숫자적으로 딱 백배에 맞춰서 내가 10만 원을 드렸으니 백배가 보상일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보상, 정말 큰 보상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처럼 드리지 않을까요? 왜 드리기 어려울까요? 그게 질문이더라고요, 저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는 가난하고 굶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그 인식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리풀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 앞에 삶을 드린 목회자의 삶, 가정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나는 확신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 아내도 그런 걱정이 있으셨어요. 네, 존댓말로 써요. 높여야죠. 아니, 뭐 신학생이었거든,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결혼했는데 어떻게 신학생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느냐.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이 많이 만류했죠. 먹고 입에 풀칠을 하고 살겠느냐.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 있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15년 전에 한 예언이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당당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에서는 어떨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한 그 모든 것들에 엄청난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29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이니, 버린이란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파에미라는 단어예요. 아프다에미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파에미. 이 아파에미의 이 원래 의미는 내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보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보내다. 내보내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에 임의적인 석방을 의미한다. 너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에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물,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됐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써야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보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고 시하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이 100배의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관계, 이 모든 것들 안에 아직도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고집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죠. 자녀들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지죠.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니 아무 안 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맡겨드리려고요. 그리고 저에게 있는 재물도 가끔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냥 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이 힘들지만 또 더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고 나눴더니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의 이런 하늘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축복하고 싶은 건 이 땅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돈 많이 모세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려고 벌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나누기 위해서 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오늘 기도회 시작할 때 불렀던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백 다시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